남조선 요남 유수에 의하면 14일 동두천시 주민들로 구성된 미군 재배치 범시민대책위원회가 동두천 시청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. 성명은 남조선 강점 미 8군 사령관이라는 자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괴뢰군의 화력전 대응 능력이 중강되지 않았다는 구실로 2020년까지 210 포병 요단을 동두천에 남겨두겠다고 짓거린 데 대해서 단조했습니다.